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신 첫사랑 도련님과 정든 밤을 못 잊어 얼어붙은 마음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가엾어라 가주샤 찬바람은 내 가슴에 흰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가추샤는 흘러간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보내드린 첫사랑 맺은 열매 익기 전에 떠났네 내가 지은 죄이기에 끌려가도 끌려가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파라 가주샤 찬바람은 내 가슴에 흰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가추샤는 흘러간다